학교와 집 아니면 PC방에 이다인 집 같은 삶들을 살며 1등을 강요하는 학생의 꿈과 현실 사이에 이중간 척 우리 공부하는 기교를 만든 건 누구 1등이 아니면 악어로 누구 쉽게 만든 건 틀에 가둔 건 어른이란 걸 쉽게 수고할 수밖에 단순하게 생각해도 야구 강 시간에 친한 친구도 밟고 올라서게 만든 게 누구라 생각해 work 어른들은 내게 말하지 힘든 건 지금뿐이라고 조금 참으라고 나중에 하라고 Everybody say no 너는 나중 이런 말로 안 돼 너는 남의 꿈에 같이 살지 마 We roll We roll We roll Everybody say no 난 뿐인 통장 내 불행은 나도 속았지 공부하는 한숨 공장 테스트에는 돌려막기 어른들이 하는 거왜 너네 참 편한 거래 눈에 넘치게 행복한 거래 그럼 이렇게도 불행한 나는 뭔데 공부만 외워진 지가 없어 밖에 나가서 내가 넘쳐 똑같은 공부같이 인생 도대체 누가 책임져줘 huh? 어른들은 내게 말하지 힘든 건 지금뿐이라고 참으라고 나중에 하라고 Everybody say no 저는 나중 이런 말로 안 돼 저는 남의 꿈에 같이 살지 마 We roll We roll We roll Everybody say no 정말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아직 아무것도 해본 게 없잖아 We roll We roll We roll Everybody say no